HUBS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이곳은 한양 우편함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하실 건가요? 지구 건너편의 소식도 알려주는 컴퓨터? 내 손에 꼭 들어맞는 스마트폰? 어디서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이어폰도 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대답들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대답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과학저술가 더글라스 러시코프의 답이었는데요. 그는 의외로 지우개를 선택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하죠. 컴퓨터의 딜리트 버튼, 화이트, 그리고 헌법 수정 조항들처럼 인간의 실수를 수정하는 모든 것을 꼽고 싶다. 맞아요, 우리는 살면서 모두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인류에게 지우개라는 발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겐 인정이라는 옵션이 있잖아요.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를 고치고 새롭게 다시 일어선다면 더 발전한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우리 모두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한양우 편함을 열어보러 가볼까요? 평양 우편함에 도착한 다섯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21학번 새내기입니다. 저에게는 학교가 정말 소중합니다. 이곳에서 무언가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열정도 불태우게 되고요. 그러나 누군가 2021년 가장 잘한 일을 묻는다면 다른 답을 할 것 같아요. 바로 너무나도 소중한 제 동기들과 친해진 일이랍니다. 이 친구들과 있으면 늘 행복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일까요? 친구들이 가끔 슬프고 힘들어할 때마다 전 마치 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진심을 전달하고 싶은데 그 방법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 말도 행동도 하지 못할 때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그들이 저를 행복하게 해줬듯이 저도 친구들을 웃게 해주고 싶어요. 어떤 위로의 말과 행동으로 진심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이 말도 꼭 전해주세요. 김심사의 친구들아, 그리고 미컴 동기들아, 난 너네 덕에 정말 행복해. 늘 고마워. 1, 2, 3, 4. 세상이 그대를 슬프게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내 이름을 불러주오. 난 항상 너만을 위한 112 5분 대기조요. 빅뱅 오 마이 프렌드. 우릴 만나게 해준 인연의 끈이야. 내게 기대 굴어도 좋아. 아무 말 없이 안아줄 테니 가슴을 열어 꿈꾸던 바람 trust me 거짓없이 진실만을 말해 똑바로 걸어 한 번은 절어 누구나 다 실수하기 마련 실패 딛고 일어나 보렴 쓰린 상처 yeah. 다 안녕 내 숨을 잡고 나가자 잃어버렸던 꿈 다시 찾아가자 같이 나가보자 먼지를 털어보자 저 사람도 함께 가보자 빛은 안 보겠지만 미래는 밝아 우리 날 지켜 길게 기회는 많다 서로 사랑하자 저 크게 외쳐보자 shout you 편함 다섯 번째 사연은 21학번 새내기분의 따뜻한 고민이었습니다. 좋은 위로, 몇 번이고 고민해도 늘 어려운 말이죠. 저에게도 정말 소중한 친구가 있어요. 제 인생의 네잎클로버처럼 긴 시간 옆에 있어주어 마냥 고마운 친구죠. 저는 항상 타인에게 밝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너무 힘든 순간에는 오히려 깊이 굴을 파고 혼자 숨어버리는데요. 그때 이 친구가 제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 네가 어떤 감정인지 감히 알지도 못해. 그런데 언제든 어떻게든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게. 그리고 항상 네 편으로 있어줄게. 언제든지 내 편이 되어준다는 말, 이 말이 저에게는 참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친구가 평소 제게 보여준 행동들과 겹쳐지면서 이 말은 정말 진심이구나 하는 마음이 전달되었기 때문이겠죠? 세상에 정해진 좋은 위로의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사연에 녹아있는 것처럼 아마 사연자분의 위로에도 그 진심이 담뿍 담겨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길어진 그림자 그늘에 숨겨져 삼키는 사람의 흉부는 꽃게진 못 멈춰 할 수가 없잖아. 초승, see you there. 이어폰 너머로 세상을 꺼봐도 자꾸만 읽히는 어지러운 표정은 지나칠 수가 없단 말야. 난 무채색 어둠을 나서자 손 잡아줄게 내가. 특별하다 믿었던 자신이 평범은커녕 아예 무능력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고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설레이던 이성으로부터 지루함을 느끼는 순간이 있고 분신인 듯 잘 맞던 친구로부터 정이 뚝 떨어지는 순간이 있고 삶이 치명적일 정도로 무의미하게 다가오는 순간 또한 있다. 그러나 순간은 지나가도록 약속되어 있고 지나간 모든 건 잊혀지기 마련이다. 어차피 잊혀질 모든 만사를 왜 굳이 이렇게 힘들어하면서까지 살아가야 하냐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잊혀질 테니 절망하지 말라는 거다. 인생의 목적은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너에게는 너만이 완성할 수 있는 삶의 목적이 있고 그것은 네 사랑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무라카미 라디오. Like a Star. 지친 하루에 길을 헤맬 때 하늘 위에 별을 문득 바라보면 손에 닿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스함 내게 와줘 위로가 되죠 Like a star 언제나 네 곁에 있어줘 어두운 밤을 비추는 별처럼 항상 곁에서 밝게 비춰줘 Like a star 날 보며 환하게 웃어줘 영화 써니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영화 속에서 언제나 함께일 것 같던 친구들은 큰 사건에 휘말리며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었다면, 아무 일도 없었다면 그 친구들이 꼭 붙어 지내며 함께 청춘을 보냈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세상엔 참 다양하고 새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것에 내 마음의 방을 내어주면 익숙한 것들은 자연스레 뒤로 밀려나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려 하면 더 이상 그건 익숙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무언가가 되어 있죠. 익숙하고 소중한 친구라면 그만큼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면 어떤 새로운 것을 만나도 단단히 자리를 지키고 내어두지 말아야겠죠. 어쩌면 새로운 마음을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원래의 것을 지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푸른 너의 맘에 하얗게 내린 눈꽃이 작게 얼지 않기를 루시 히어로